저선서의 우리 측 수역에 대한 괴뢰 군부 깡패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9월에 들어와 더욱 무모해지고 있습니다. 6일에만 하여도 괴뢰 군부 깡패들은 11시 18분경 괴뢰 해군 2함대 소속 쾌속정을 연평도 서남쪽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4km 이상 침범시킨 데 이어 무려 5차례나 신성한 우리 수역을 침범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적 쾌속정들이 침범한 곳과 관련하여 즉시 니탈하라고 수차에 걸쳐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괴뢰 군부 깡패들은 제놈들의 해상 침범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우리 측 수역에서 오류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강도적 궤변을 늘어놓다가 버벅 대응이 두려웠던지 황급히 달아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2일과 3일 백령도 북쪽 우리 측 수역과 연평도 서남쪽 우리 측 수역이 세 차례나 쾌속정들을 침범시킨 괴뢰군부 깡패들은 4일과 5일에는 다소 차에 걸쳐 고의적으로 우리 측 수역에 함선들을 들이밀었습니다.